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지나가니 나 여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쑥 들어 하루는 서로 안고 뒹굴면서 사랑가로 즐겨 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문벅도 판단 진수로 모르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겸 사탕은 대화단을 그려. 한대해도 내 사랑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 서라 이 속을 보자. 내 사랑아.